안 돼. 나 아직 사랑해. 사랑해. 근데 너무 힘들다.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를. 너무 힘든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를.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기를. 그래, 네가 내 사람이 아니었기를. 독한 한잔 했을 잘하자면 난 네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던 바보라는 것을 난 마치 쇼생크의 죄수 너라는 구속이 내게는 너무 익숙한 걸 허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모든 걸 이해할수록 조금씩 멀어짐을 느꼈어 주는 게 맞는 거라 아닌 거라면서도 겪어봤으면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 I know 모든 것이 나의 실수 하지만 나도 항상 미안함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사랑해도 외로웠어 괜히 가는 내 눈빛이 너무 두려웠어 너만 보면 참아온 나인데 왜 이제 와서 떠나려는 건데 사랑이란 건 원래 불합리한 거래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힘이 든 건데 다 알지만 참자 나인데 왜 이런 나를 찾지도 않는데